안녕하세요. 디아캐스트의 1일 MC를 맡은 김예슬입니다. 또 어디 가셨어요? 오늘 엔조이 씨가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또 대타로 MC를 맡게 됐고요. 오늘은 대신에 그래도 오늘 괜찮아요. 왕현 씨가 이제 패널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좋아요. 아, 근데 우노이 씨 자기소개 하셔야죠. 우노이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모신 게스트는 베를린에서 청춘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세 자매는 아니고 유자매와 한 PD 예.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람직해요. 지금 몇 달치 여자 게스트 분 한 번에 그냥 다 한꺼번에 초대해서 하는 느낌이라 오늘 참관인도 있고 화사하고 뭐 괜찮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한 PD 씨부터. 아,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온 지 이제 1년 됐고 청춘 뉴스에서 영상과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한 PD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PD님. PD시네요. 그렇죠. 아유. 한국에서 못단 타이틀에 한을 맺고 여기서 원한을 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앞에 또 한 씨라고 또 한 PD 또 한국에서 그렇죠. 못한 그 한을 또 애드립. 그럼 이제 유자매 어느 분부터 소개를. 두 분 자매세요? 네, 자매세요. 네, 저희 닮지 않았나요?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 진. 근데 닮았다는 분도 있고 안 닮았다는 분도 있고. 저는 안 닮았. 네, 저도 안 닮은. 아, 진짜요?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보자마자 친구들이 이렇게 얘가 페북 같은 사이트에다 뭘 올리면 선생님 동생이 뭘 올렸던데요? 막 이렇게 본 적도 없는데 바로 부르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 분이 언니. 네, 제가 언니고 여기 온 지는 7년하고 한 반 7년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 네, 2010년 초에 와가지고 어학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네. 지금 취업 준비 비자 가지고 있는데 아직 취업은 못하고 있는데 그럼 학교를 졸업하신 상태로 이제 취업 준비 비자를 받은 거예요? 네, 작년 이맘때 졸업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전에 또 막 인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거의 한 1년을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너무너무 일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미루고 미루다가 얼마 전에 첫 지원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니분 성함이 어떻게? 최유미요. 최유미씨. 네. 언니분. 언니 최유미. 언니 최유미. 네. 동생 최... 유진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 온 지 3년하고 조금 넘은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능이요? 수능을 치고 있네. 아, 네. 지금 치고 있죠. 여기 독일 수능. 독일 수능. 박수. 독일 수능 뭐라고 하죠? 콜렉이라고 하는 거. 아비투어라고. 아, 그건 콜렉은 또 다른 의미인가요?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네, 한국에서 1학년까지 다니다가 여기 와서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치면은 여기서도 처음 왔을 때 고2를 시작했어야 됐는데 근데 어학 때문에 1년 정도를 1년 반? 아 그래 1년 반 여기는 학기 시작이 다르니까 1년 반 정도를 어학하고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 그래도 뭐 3년 7년 되셨으면은 굉장히 뭐 독일 사람 다 될 것 같은데 내공이지 않나는 그쵸. 그때 그 채널에서 그 영상 보니까 독일어를 두 분 다 되게 잘하셔서 이게 뭔 채널이에요? 이게 안 보셨어요? 운호 씨는? 저 그냥 별로 이렇게 게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낮은 지금 몇 아까 오신 지 좀 되셨는데 인자 대화 지금 시작한 것 같아요. 아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자 저희를 인자. 알게 되셨군요. 한상혜 씨는 원래 저희 독일에서 예술학의 에디터를 지원을 하셔서 한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에디터였어요. 에디터 그룹에서 네. 고스트. 네, 고스트 역할을 해주셨고 그러다가 갑자기 잠적하셨다. 네, 잠적하셨다가 혜성 같이 다시 나타나서 청춘 뉴스와 함께.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잠수 그서. 뭐, 갓 독일에 왔으니 좀 즐기고 좀 즐기고 베를린 문화도 즐기고 알바도 하고 베를린 문화요? 뭐 아이시잔. 어두워. 밤에 이슬 먹고 말로 놀다가 소독하고. 네, 소독도 많이 하고 맥주로 하고, 소독도 하고. 중요하지. 네. 근데 지금 뭐 오노인 씨도 그렇고 사실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청춘 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부탁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피디님. 피디님이 소개해줘. 피디님이 소개해주셔야죠. 맞아. 저희 유튜브는 저희 유튜브는 네. 저희 유튜브는 아 저희 채널은 네, 저희 채널의 취지는 이제 유자맨님들 여기서 오래 생활하신 유자맨님들의 이제 내공을 써먹겠다. 써먹겠다. 아. 제가 영상으로 쪽쪽 빨아먹겠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계시나요? 일단은 독일어. 약간 그리고 베를린 생활, 그다음에 뭐 유용한 정보, 생활 정보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채널을 꾸려 나가기로 해서 만든. 페이스북은 점점 그 독에 관련된 페이지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유튜브는 뭐 이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뭔가 브이로그는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지금. 그냥 좀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 이렇게 편집이라던가 뭐 구성이라던가 이런 게 좀 하셨다 준비가 된 그룹이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예. 그 세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맞아, 그러면 또 재미있죠. 아, 제가 이제 베를린에 작년에 처음 와서 어학원을 마치고 너무 문법이 안 돼서. 과외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유미, 최유미 이 친구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같이 네. 선생님. 선생님이었어요. 과외 선생님. 네. 선생님. 공부하다 보니까는, 아, 요 정도 독일어 하면은 뭔가 나랑 있을 텐데 괜찮겠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제가 최근 10년 동안 진짜 동갑내기 친구를 한 명 거의 못 만났어요. 실례하지만 몇 년? 밝히시지 않으셔도 아이고, 그냥 나중에 그러면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안 들었거든요. 못 들었거든요. 관심.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동갑이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과외 끝나고 같이 몇 번 친해지시고 집도 또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막 술 먹고 계속 그렇게 유튜브를 매칭했다고. 아, 술 친다고. 아니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유튜브 채널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금시 초문이었다고 그랬나? 아닌가? 아, 내 기억이 조작됐나? 지금 술을 먹고 하는 기억이라고. 근데 많은 부분이 또 너가 유튜브 채널 하자고 10번 넘게 이제 모르겠어 왜 그래도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였나 봐요. 술 먹고 나오는 그런 취중 진담 그런 거였나 보네요. 근데 정말 한이 맺히셔가지고 그죠? 아 근데 제가 막 와가지고 막 어디 물어볼 데는 없고 유튜브 채널을 막 뒤지다 보니까 독일 관련된 그런 없었어요. 꽤 좀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베를린에서는 없었는데. 아 베를린에서. 뭐 엠뭐 네. 뭐에. 네. 엠뭐가. 붕어. 붕어. 그래서 막 그런 채널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이 친구한테 아 나 영상도 하고 한국에 있을 때 영상 만든 일을 했었거든요. 영상 만든 일을 했는데. 왠지 이런 이쁜 친구 나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아, 나 유튜브 채널 하고 싶은데 너 혹시 생각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관심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 남자친구? 다니엘 씨? 다니엘 씨. 지금 계시진 않지만 다니엘 씨? 그분도 관심 있다고 하고 그렇다가 술 먹고 그게 터졌었나 봐요. 근데 뭐 들어보니까 동생분은 아예 뭐 혼자서 그런 것 이렇게 좀 이렇게 즐겨 하셨다고. 그죠? 아, 네. 아니 한국에서도 네. 그냥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브이로그 같은 거 그냥 공부할 때 심심하니까 네. 배경음악 같은 걸로 이렇게 틀어놓고 공부하고 그런 거를 되게 자주 했어가지고 아, 또 카메라에서의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했었고 해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공부하는 동안 혼자서 핸드폰으로 설치해놓고 45도 이해하고 조명이래 네, 조명. 공부할 때는 그러면 혼자 대화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혼자 대화는. 공부할 때 혼자 대화. 브이로그를 찍으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 공부한다. 뭐 체크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딱히 막 대화를 시도는 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냥 뭐 책에 이런 글 같은 거 그냥 뭐 가끔 소리나서 읽고. 이번에 그 브이로그 하나 올리셨어요, 근데. 아, 정말. 그죠? 네. 근데 봤어요. 되게... 봤다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죠. 저를 관심 있게 보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아, 봤죠.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셔서 운동하시고 화장하시고 식사하시고 뭐 이런 거. 일상. 예, 예. 그럼 근데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친해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봤는데 이분은 물론 이제 제가 봤어요. 이제 딱 보면은 아 나는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을 봐도 아 조금 내가 더 알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좀 더 친숙한 기분. 제대로 강조하셨네요. 묘했어요. 아 그 PD님의 의도였어요? 아 근데 진짜 카메라를 주고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편집하면서 진짜 엄청 웃으면서 편집을 했어요. 진짜 막 잘해서 잘하고 막 카메라 해야 되고 뜬금없이 보고 있나? 막 이런 아, 막 잠재력이 있는 네, 잠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담고 싶었지만 이미지상 자르컨 자르고 그럼 언니는 안 하세요? 브이로그는? 저는 약간 그 약간 그런 쪽보다는 뭔가 정보성 쪽에 더 그런 콘텐츠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많이 브이로그 찍으라고 카메라 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런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로봇처럼 이러고 있다 끝날 거야 아마. 그래서 아무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디더라? 유럽, 북유럽인가 어디 그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그 그냥 자연 경관 한 시간 동안 쭉 틀어놓고 불 타는 것만 한 시간 동안 쭉 틀어놓고 왜? 왜? 그 사람들 그걸 보고 있대 멍하니 아 그러니까 ASMR 아...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컨셉 어떠세요? 지칭하는 분이 가만히 앉아 저를 보도록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아니면 라임이랑 뮤뮤랑 이렇게 같이 놀기 아. 놀아주고 아, 라임이랑 뮤뮤를 이제 보여주는 네, 그 라임이랑 뮤뮤가 그 네. 키우시는 고양이 네네 아 그 그러니까 고양이 방송 잘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으셔갖고 고개 중간에 이렇게 끄덕여주시고 이렇게 한번 궁금한 표정 지어주시고 하면 아. 이제 그거 보는 사람이 유미씨 앞에 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럼 너무 다 들어주는 사람인 거지. 모든 히키코모리의 요정이 그냥 그런 거지. 히키코모리. 그 한 PD씨는 왜 안 나오세요, 방송에? 아, 저의 비주얼과 저의 이 보이스가 네. 좀. 그럼 비주얼이 어때서? 왜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괜찮은데. 뭔가 이 이쁜 친구들이 누가 될까봐 아니 언젠가는 왜 이 총사보다 삼 총사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인들도 너 언제 나오냐 막 얘기는 하긴 네. 하는데 언젠가 은근슬쩍 뭐 한 편에 뭐 한 약간 1박 2, 3초씩 맞나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네, 네 보면 아 저는 어깨 한 번 나왔는데 아 맞아 삼겹살부터 어깨 열심히 먹고 아 그거 엄청 재밌게 봤어요. 삼겹살 그 명이나물 묻혀갖고 먹는 거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 엄청 짧게 하고 먹방 계속 네, 드시더라고요. 네. 참 맛있게. 계속, 네. 진짜 맛있었어요. 먹방 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데 뭐 그러면 이제 아예 뭐 컨셉이 정해진 건 아니라 그냥 얘기 나오다가 좀 재밌는 주제가 생기면은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그런 네. 얼마 전에 저희 페이지에도 베를린 사투리 그거 공유해서 반응 되게 좋았고 그동안 좀 컨텐츠 나온 게 어떤 거 나오나요? 삼겹살 먹방 그다음에 명이나물 만들기 명이나물 만들기 뭐 노동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독일 사람들은 그리고 뭐 베를린의 사투리 아, 제가 말하면 좀 내가 너무 팬이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 노동절 여기는 네. 좀 특별하게 보내잖아요 저도 그쵸? 이번에 크로이츠베르크에 가서 좀 가서 좀 즐겼거든요. 사진도 네. 많이 찍고 노동절에 대해서 저는 자세하게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보내요? 아 그때는 이제 이 친구들은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때 가서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시위를 해서 엄청 막 병 깨고 막 그러니까 감옥 되고 나가자고 하더라고 시위하고 막 연기 피오로 폴리차이들 막 깔려 있고 그런데 아니 이제 저녁 되면 이제 모든 상점에서 클럽 음악을 막 틀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뭐 그렇죠. 별리처 밖을 또 사람들 버글버글 하고 그래서 네, 열심히 마시고 중간중간 춤도 추고 그러고 놀다 왔죠. 그게 뭐 매주 뭐 한 번씩 올라오는 거죠? 지금 계획은? 예,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 12시쯤 12시 그전까지 저는 열심히 편집을 한다고 뭐 제가 그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게 편집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나만 해도 촬영하고 편집을 혼자 하시려면은 그런 거에서 근데 뭐 물론 재밌으셔서 하시는 거겠지만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좀 처음에는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면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닌데 제가 조금 게을러서 맨날 업로드 전날 밤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찍을 때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상상을 하다가 이제 편집하면서 자기와의 타협을 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춰야겠구나. 시간과 시간과 이제 밖에서 해는 떠오르고 있고 시간은 11시고 근데 그때 해야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아이디어도 창의적이 되더라고요. 그 지금 그 참여하시는 그 다니엘 씨는 지금 뭐 회화 관련된 거 위주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뭐 네. 그분은 어떠해 하세요? 같이 하시면서? 재밌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옛날에 그런 생각 한 적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한국에는 먹방이 완전 유행이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유튜브나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 뭐 있잖아요. 네. 그걸로 막 이렇게 뭔가 수입도 되게 많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친구가 자기도 먹는 거 잘하는데 자기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 당시에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이상 거기서 BJ들이 안 하고 상태였고 근데 그냥 얘기하다가 말고 그것도 그 친구도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복싱을 하는데 자기가 복싱하는 것도 이렇게 튜토리얼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제안을 같이 해가지고 하게 되면서 이제 독일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네가 이제 모너미니까 이렇게 했더니 처음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키면 이제 시키는 대로 나름 자기도 이렇게 애드립도 좀 해가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건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어색하고 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네. 하다못해 이 목소리만 다시 들어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요. 얼굴 보면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여기서 나와서 이제 외국인을 사귀는 것 자체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뭐 한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독일 와서 독일 사람을 한국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약간 문화적인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많이 싸우는데 연인이 뭐 싸우는 건 뭐 그쵸 다른 사람이 칼 네? 칼로 물베기 칼로 물베기 아 칼로 물베기 아나또 칼을 막 아니 막 그 박터지게 싸우다가 뭐 다음날 다시 화해하고 그렇더라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 걔는 전혀 생각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오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화를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점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아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심해 준다든지 걔도 약간 그런 부분 조심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보다는 좀 덜 싸우고 그리고 별반 뭐 다른 거 없는 서로 간의 배려 뭐 맞아요. 존중해주고 사람끼리 만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그 중에서도 뭐 이런 특별한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은 이거는 진짜 안 맞더라. 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남 얘기처럼 한번 부탁드려요. 남 얘기처럼 남의 연애 얘기 하듯이 그럼 친구 얘기 해주셔도 돼요. 본인 얘기 말고. 아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제 친구가 네. 본인이 아니라 아, 제가 아니고 제 친구가 이제 독일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제 생기고 나서 이제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서로 이제 스킨십도 당연히 다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성인이니까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서야 한참 몇 달 지난 후에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남을 시작한 다음에 뭐 두 달이나 세 달 정도까지는 그 친구는 다른 여자친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우리나라랑 여기에 이제 차이가 여기서는 이제 초반에 이제 확실하게 너랑 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를 그냥 사귀자. 그쵸. 오늘부터 네, 1일이다. 그쵸. 그런 식으로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 우리는 어떤 사이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각각 자유롭게 정말 자유로운 영혼처럼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근데 그게 있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저야 뭐 항상 그렇게 살았고 했으니까 네. 이제 뭐 손이라도 잡으면 이 사람은 이미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고 약간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서 한 1년인가 뭐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어떡하다고 그 얘기를 하게 돼서 네. 알게 됐는데 그때 되게 충격을 좀 먹었었거든요. 충격을 좀 먹었었는데 그래도 다 지난 일이고 그때 이제 2-3개월 정도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정립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친구는 핸드폰 번호를 아예 바꿀 정도로 심카드를 아예 바꿀 정도로 그렇게 다른 그런 게 없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 그러면 이제 사귀자 이런 것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뭐. 있기는 있다고 들었는데 약간 그럼 아 왜 친구 얘긴데 갑자기 저랑 네. 그 친구가 우리 파신 정말 친한 친구야. 애정도 그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이 우리의 관계를 이제 독일어로 뭐 배지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배지용이 페스트한지 아니면 프라이한지 뭐 그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서로 얘기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페스트 배지용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아니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네가 만약 나한테 그런 관계를 요구를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도 나도 네가 좋기 때문에 너랑 진지한 관계를 이제 이어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둘만 이렇게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이제 초반에 이제 독일로 와서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우리나라랑 그런 건 이렇게 문화가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몇 달 후에 아 뒤통수를 맞았다 바람둥이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상처를 받고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아요? 뭐 결혼 문제 뭐 여기서는 결혼 그 법적으로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거. 근데 이제 그 어제 제가 술자리에서 만난 분 이제 여자분이 이제 그 외국인 친구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은 동거도 좀 막 고민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A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자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렇게 너무 그건 북쪽보다 그냥 개인의 차이일 그러니까.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그래도 개인 차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 사회적으로는 이제 뭐 결혼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여기선 조금 그런 얘기는 좀 하시나요? 아, 그 친구분은? 결혼이요?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을 그래도 좀 하면서 만나는 건지 네 저희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 가족이랑도 되게 가까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엄마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장을 많이 보시면 뭐 좀 갖다 주시기도 하고 고기 막 이런 거 주시고 그리고 가족 식사 같은 거 항상 초대해서 같이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면 우리는 너희 둘의 아이는 정말 예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아... 그런 얘기죠. 어머니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 느낌. 근데 뭔가 시어머니가 여기는 되게 친구 같은 그런 느낌. 맞아 그럴 수 있죠. 맞아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런 차이점이 조금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집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그런 건 뭐였냐면 뭐랄까 이제 한국에서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막 제가 막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막 해드려야 되고 막 음식 해드리고 그다음에 설거지부터 모든 거 다 내가 해서 이렇게 막 만족을 시켜드리는 약간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약간 나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죠. 잘 보이려고 선물도 준비하고 하는 건 똑같은데 대신에 시어머니도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선물 항상 준비하시고 내가 생각이 나면 나를 막 이전에는 뭐 그림을 그려서 주시니까 자기가 아는 화가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제 사진 갖고 계시던 거를 이제 초상화를 그려서 주시기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뭐 집안에 데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 자기 거 사다가 그래서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도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뜬금없는 질문인데 여기서 시어머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죠? 네. 예비 시어머니한테 두 채를 쓰나요? 두 채를 쓰나요? 예, 처음에 아,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냐 할까 두 채냐 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직접 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때는 좀 불편하고 좀 그래서 직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는 너의 뭐 독일에 너의 부모님 한국에 계시지만 넌 나를 이제 독일에 있는 엄마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기 얘기할 때도 이제 자기 스스로 저한테 얘기할 때도 뭐 마마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그냥 편하게 두자. 어, 되게 좋다. 뭔가 따뜻하다. 그래서 힘이 잘 많이 되고 진짜 엄청 와. 든든하시겠어요. 시월드라는 단어를 찾을래야 찾아. 주제가 깊이 갔네요. 어. 갑자기 결혼. 죄송해요. 한결 더 떠가지고. 너무 연애 얘기해서 깊게 들어왔네요. 그 지은이 되게 걱정하시나? 에? 같이 술 먹으신 분. 아 그분은 되게 그 뭐랄까 어 좀 되게 같이 지내자고 A는 말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근데 동거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엄청 무거워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같이 사는 동거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생각해서 동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거 좋으면 동거할 수 있고 뭐 네, 그쵸. 같이 살다가 뭐 마음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결혼하기 전에 나쁘게 말하는 건가? 튜토리얼처럼 그냥 그쵸. 한번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여생을 같이 지낼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맞아 이게 밖에서 만났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랑 자기가 그쵸. 집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그런 짜잘한 것들이 정말 그쵸,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만약 그런 게 매일 부딪혀야 되는 모습인데 거기서 트러블이 있으면 힘들죠. 엄청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진짜 뭐 예를 들면 빨래를 뒤집어 놓는다 이런 맞아, 거 그럼, 이런 거가 엄청 사소하게 만났는 네, 사소한 게 엄청 겹쳐갖고 싫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럼 좋은 것 같아요. 동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MC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 계속 응응하고 있어요. 그냥 뭐 맞습니다. 막 계산은 안 한 것 같아요. 여건이 둘이 맞으면 이렇게 지내고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다른 사람과 10년 아니면 짧게는 5년 정도 동거를 이미 했다. 그러고 나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아는 사람인 거죠. 그만큼 나를 이제 뭔가 배려도 해줄 수 있고 할 것 같아요. 부딪히지 않는 게 더 좋죠. 서로 영역을 지켜줄 수 그쵸, 있는 그쵸. 있을 수 있는 아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현재는 내 사람이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그쵸. 딱히 그쵸. 맞아.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네요. 너무 한쪽 연애 문제 너무 깊게 판 것 같아요. 동생분은 오늘 좀 활약을 좀 해주셔야죠. 예능감이 원래 가장 많으신 분 아닌가요? 이야기가 궁금해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고등학교 다니신다면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 아니면은 저는... 네, 저는 독일 나이로는 지금 아직 생일이 안 돼서 19인데 네. 한국 나이로는 21살이고요. 동생분은 연애가 어떠세요? 아, 저는 혹시 프라이빗 지웅엔 페이스북에 이런 연애 좀 이런 거 아니요 저는 독일에 온 지 한 명도 안 사귀어서 독일로 왔네. 왜냐면 제가 지금 원래 한국 나이로는 대학교 2학년인데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제가 1년 반을 더 어학을 하느라 좀 늦어졌으니까 애들이 지금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얼라드 네. 아직 머리에 네. 피가 안 도는 네, 그래서 아니 생긴 거는 되게 조금 그렇게 생겼는데 정신 상태가 아직 행동이랑 그런 게 너무 애 같아서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약간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진짜 날 것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유럽에 지금 정말 날 진짜 현지 체험 제대로 할 것 같아. 진짜 네, 정말 제대로 했어요. 완전 그 학교 다닐 때 와 이거는 좀 재밌었다. 아니면 좀 그래도 한국은, 쇼크? 네, 한국은 보통 고등학교 끝나면 애들끼리 뭐, 그러니까 뭐, 시험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은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뭐, 롯데월드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아, 진짜. 롯데월드 가요? 그렇죠, 뭐, 뭐, 아니, 뭐 어. 시험 기간 끝났다, 이러면 시험, 놀러 가죠. 시험 놀러 가죠. 롯데월드 간다고? 우린 수학여행 때 갔는데. 서울에 살면, 서울에 살면. 바이앤 주스에서. 아, 뭐, 그쪽, 롯데월드 주스. 놀이공원. 어, 그런 데도 가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베를린 특히 막 그런 게 없잖아요. 맥주 마시러, 같은 맥주 마시러 가죠. 노래방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되게, 홀에서 부르는 거, 그런 네.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익숙하지도 않고, 제 친구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데 호수가 되게 많아요, 베를린은. 그래서 틈만 나면은 호수공원 가가지고 금요일날 학교 끝나고 호수공원 토요일날 또 다시 모여서 호수공원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다음 학교 가야 되니까 되게 나투어 그래도 뭐 여기 밤 문화가 되게 그 좀 잘 돼 있잖아요 뭐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성인처럼 하고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칠하고 네. 네 애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좀 얼굴이 좀 말하자면 좀 사갑다고 해요.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다 그냥 슈퍼 가서도 술 그냥 막 사고. 원래 그렇게 불법인데 그냥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는 근데 맥주를 15살부터 먹을 수 있... 16. 맥주는 16인데 좀 더 수 있는 다 맥주 말고 다른 거는 18이 넘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 먹고 알아서 다사 먹고 담배도 피고 담배도 피고 어때요? 그쪽은 약간 한국처럼 일진? 아, 아 일진 그런 세상이 있을까? 아니 한국 막 일진 하면은 막좀 네. 양아치들 네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는 딱히 안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은 되게 잘해요 일진 그런 뭐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뭐 밤에 밖에서 만나면 막 담배를 피고 막 술 원래 그런 나이 안 되는데 막 술 먹고 있고 막 클럽 가고 그래도 뭐 학교에서 그래도 좀 잘 논다 하는 애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룹 같은 그런 게 없게 어때요 이제 고등학교 네. 독일 고등학교에서 아. 전만은 좀 힙하다 좀 논다 어, 뭘 해야 좀 유명한 어. 네. 논다로 구분되지는 않고요 조금 싸가지 없다 아. 여긴 약간 고등학교 선생님이 인정받지가 좀 존경받지 못하는 아. 그런 직업이라서 게다가 이제 약간 고등학교가 고등학생이 이제 11학년, 12학년 때부터인데 10학년 때는 지금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10학년 때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두째를 써요. 근데 11학년 때부터는 지째를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10학년 때 애들한테 두째를 쓰니까 애들도 막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어떤 진짜 좀 선생님 일진이라고 하는 그 걔네들은 정말 싸가지 없게 선생님한테 진짜 그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반말하는 거죠. 야, 야 선생. 어, 이거 좀 해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막 되게. 근데 밖에서 노는 건 다 똑같이. 왕따나 뭐 은따라고 해야 되나? 그 그런 경우 클래스에서 약간 소외받는. 없어요. 그런 것도 엄청 궁금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약간 베를린이고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여러 인종들이 학교에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왔을 때 저희 부모님 되게 걱정되시고 하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베를린에서 좀 엘리트 학교 해가지고 조금 뭔가 좋은 학교, 좀 좋은 질 좀 좋은 학교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다니는 학교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라. 질이 좋다는 게 그냥 뭐 가르치는 뭐 방식이 약간 좀 더 네. 선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썽도 좀 덜 부리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는 거지. 동네. 네, 좀 부자 동네 좀 있고 저희 학교는 유럽에서 섞인 뭐 파리에서 섞인 애들은 좀 몇 명이니까. 바로 이렇게 섞인 애들은 많이 없고 좀 위에서 많이 섞여서 그냥 토종 독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 약간 혼혈 이런 애들은 많은데 독일에서 태어난 애들 네 근데 아시아 쪽 애들은 전혀 그러니까 섞인 애가 한 명 그리고 저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유학 와서 같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한 명 더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여기서 태어나고 이제 자라서 완전 발음도 독일인이고 그냥 다 독일인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인이세요. 그런 애가 한 명 딱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전체 한 몇백 명 되겠죠? 근데 네. 그 중에 딱 네 명만 아시아 다 유럽에 뭐, 독일 애들 뭐, 어, 되게 그 되게 눈에 띄겠다. 엄청 관심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받아.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업 째는 것도 잘 못하고. 왜냐면 그 수업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학생이니까 딱 딱 발에 탁 들어가면 눈에 탁 띄니까 그러더라고. 형도 문호인씨도 교수 전화 와요. 문호인씨는 또 크니까 한국에서도 아, 제가 빠지면 다 빠진 것 같아서 벗어나고. 근데 그만큼 아시아계 사람이 없는 만큼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토종 독일 사람들은 남부 쪽 사람들은 좀 인종차별하는 딱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완전 토종 독일인이신 조금 나이 좀 할아버지이신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차별을 되게 심하게 하셔가지고 되게 힘들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약간 뭐 제가 여기에 산 3년밖에 안 됐고 여기에서 막 초중등 교육 막 그런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게다가 그 과목이 지리였거든요. 독일 지리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독일 뭐 역사 잘 모르고 하는데 한국에서 세계 역사를 배운 것도 아니고 한국사밖에 안 배웠으니까. 근데 저한테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그 배울 법한 그런 걸 물어봐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이걸 모르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다른 독일 애한테 물어봐요. 근데 걔도 몰라요. 걔는 몰랐을 때 구박 안 하고 제가 몰랐어요 구박하고 걔는 아, 이런 건데 몰랐을 수도 있지 이러면서 아, 까먹었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또 되게 너무 심각하게 해서 독일 애들이 수업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선생님이 되게 그런 거는 학교에다가 컴플레인 할 수 없죠? 없어요. 이 선생님들이 다 똘똘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두 채 써버려요. 네, 그래서 힘들게 조금 마음고생이 좀 있었겠네요. 근데 뭐 그거 빼고는 선생님 다 좋으셔서 예, 여기는 급식 하나요? 네, 급식 있어요. 근데 한국같이 그렇게 막 식판? 네, 식판 그런 거는 없고 카페테리아라고 이렇게 있는데 좀 커요. 좀 큰데 옆에서 카페테리아 매점이 한 구석에 있고 식당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식당은 약간 대학교 학생 식당? 그런 것처럼 그냥 메뉴 같은 거 정할 수 있고 해가지고 가서 돈 내고 먹고 사 먹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국 급식이랑 완전 완전 다른 근데 엄청 좋겠다. 음식은 어때요? 괜찮아요? 안 먹었어요 그 음식은. 정말요? 네. 그러면은 약간 거긴 음식은 애기들이 먹는 다 좀 큰 애들은 음식을 점심을 집에서 싸와서 먹거나 아니면 매점에서 싸서 먹거나 하니까 도시락을 잘 싸두고 다니더라고요. 네, 빵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먹고 이번엔 한피디님, 한피디님은 어떤... 아, 뭐 갑자기 그렇게 목적이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이 목적이 이 정도는 했다. 그거죠. 저 공배를 시키겠다. 알겠습니다. 정확했어요. 근데 예, 한피디씨 예, 지루하셨죠? 아니요, 뭐,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래서 한피디씨는요? 저요? 저 뭐예요? 뭐, 촬영 안 하실 때는 어떤 일들,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 오늘 왜 오셨어요, 독일에? 독일에 왜 오셨어요? 독일에 진짜 충동적으로 왔어요, 제가. 원래는 독일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좀 그때는 장난이었죠?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친구들이랑 엄청 응원 열심히 하고 다음 월드컵이 독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다음에는 독일 다 같이 그때 이제 성인이 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일 가서 응원하자 막 그래가지고 프라이언트 그때부터 독일을 좀 인지하기 시작했다가 이제 전공을 처음에는 산업 디자인 같이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바우하우스나 뭐 그런 독일의 디자인 그런 거 배우면서 아 독일도 디자인에 뭔가가 있구나 그렇게 하다가 있고서 이제 대학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회사가 상암에 있었어요. 상암이 이제 그 공항철도 그 라인이라서 항상 출근할 때 되면 막 사람들 막 2만원 캐리어를 막 다 끄고 가는 거예요. 떠나고 맨날 그런 모습만 보고 있는데 출근하니까 너무 싫은 거였어. 스트레스를 그때 거의 이제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어요. 그때 저를 괴롭히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회사 선임? 선임. 네. 그때 너무 스트레스 이제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 싸웠어요. 뒷전서가.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야야. 그런 건 아니죠. 야하면서. 야하지.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저를 막 되게 감정적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한 거여서 어느 날 진짜 충동적으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로 제가 왔는데 처음 비자가 저는 그게 30세, 만 30세까지 여기 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청을 만 30세까지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은 워킹 있나 했는데 또 있더라고요. 때마침. 그래서 아 갈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근데 그날 이제 휴게실 가서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그때부터 바로 사퇴하고 네. 한 멋있다. 사퇴 준비 그분 덕분에 오신 거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계기가 됐죠. 그래서 쉬러 온 거죠. 쉬다 보니까 여기 생활이 이제 되게 한국하고는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한국은 되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네. 여기는 베를린은 되게 뭔가 되게 천천히 여유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되게 좋았어요. 너무 치열하게 한국에서는 맞아요.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아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언어도 늘고 뭐 그래야 되니까. 또 거기서 또 목표가 새로 생기더라고. 잠깐 이제 목표들이 이제 생겨가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되죠? 아니요. 1년하고 2개월? 1년 2개월 정도. 네. 앞으로 약간 어떤 계획이세요? 일단 대학을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대학교요? 어떤 학교? 네, 대학교 제가 뭐를 공부하고 싶어? 어디 적극적인 대우는 신문하듯이 청문회 온다 이런 내용 이런 내용 빨리빨리 질문하고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학과 아, 제가 원래 미술 전공이에요 아까 디자인한테죠 그러니까 미술 전공이었는데 원래는 디자인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시각 디자인이 근데 막 중간중간 제가 조금 약간 충동적이라서 뭐를 보면 아 저거 멋있다 하면 또 그걸로 가요 그래가지고 막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어서 그걸 하고 싶어서 이제 영상 쪽으로 미술대학을 갔어요 그러다가 그 대학이 영화를 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연출 쪽으로 빠졌다가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결국엔 아 좀 2D 작업이 나한테 맞구나 싶어서 여기서 이제 시각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산디 하시고 여기서 영상 학생. 그렇죠. 근데 지금 한참 입시철 아니에요? 입시철인데 올해는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한 군데를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마패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일주일인데 아직 그림을 한 장도 못 그려 원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 그 유튜브 편집하듯이 네, 그렇죠. 활동에 불러주기 전에 그냥 다음 주에 이제 치과 하면서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 업로드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 두 분이 동의하시면 그 유튜브 채널도 마패로 쓸 수 없나요? 근데 그게 아 맞다 그것도 약간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근데 그거를 어필이 될까 싶긴 한데 근데 뭐, 팔로워가 많고 뭐. 그냥 그저 뭐 약간 뭐가 뭔가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해온 과정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그 청춘뉴스 로고 같은 것도 만든 건데 그게 뭐 쓸 수 있으면 쓰고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또 제가 독일어로 말을 해야 하는데 저의 말을 그분들이 이해를 해주실지가 이제 다니엘 씨랑 다이얼로그 연습하시고 교수님 다니엘 역할 해주시고 하면은 금방 늘지 않을까요? 네, 저희 스파르타식으로 네. 하려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것도 한국식으로 하면 금방 하지. 근데 제가 다니엘이 말하는 게 제일 무서워. 그런 거는. 근데 저희 트레이닝 잘 될 것 같아요. 연습 상대로 최고죠. 현지인한테. 맞아야죠. 원래 정신 차리지. 누가 저 이제 몽둥이로 옆에서 때려주면서 해! 하란 말이야! 막 이런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있잖아요. 누구요? 신학계 씨. 네. 저분 독일어 알아들으면 독일 어디 가든 언어 걱정은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소리는 나는데. 소리는 나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저희 이제 1부 때 그 이제 자기소개 다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2부 때는 좀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주제로 이제 각자 알았으면 네. 이제 단체로 뭐 하시는지 이제 대해서. 좀 이제 그 뭐야 주제를 정한 건 아니지만 청춘 뉴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계획이 될 것 같고 뭐 한 거 좀 얘기 나누면서 또 같이 또 뭐 재미있는 거 아이템도 공유하면서 네. 좀 재밌는 얘기를 좀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를 계기로 아이디어를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도 좀 많이 좀 나오고 하면은 또 방송에 나가니까 또 이행도 그렇죠. 해볼 수도 있는 거. 파우제 그래, 쉽시다. 네. 박수. 자 이제 쉬고 와서 2부 녹음을 시작하게 됐는데 2부는 조금 뭐 진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깊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제는 이제 그 방송의 목적 뭐 이런 맥락에서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뭐 처음에는 되게 재미있게 시작하셨고 하나하나 지금 뭐 이렇게 뭐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지만 이제 각자 하시면서 뭐 의미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커나갔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예 편하게 근데 PD님이 이미 뭐 한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이미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하세요? 예. 컨텍스트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내가 이걸 정말 뭐 어떤 거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귀영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독일에 오면은 이제 낯선 땅에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정보 같은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난독증이 있는지 글 읽는 게 너무 싫어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 막 정보 같은 거 찾아보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소리로 듣는 게 더 잘 와닿더라고. 그냥 틀어만 놔도 그냥 오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활 같은 거 필요한 정보 같은 거 좀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유학원 같은데 엄한데 돈 쓰지 말고 혼자서도 부딪히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유학원 서비스업이고 돈이 예. 있으면 맡기시고. 아 이건 편집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각자 뭐,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혼자서 하시는 분들의 이제 발은 등대가 되듯 등불이 되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죠. 뭐 되게 아름다운 생각이죠? 네. 아름답게 살아야죠. 네. 하다 보니까는 다른 이유가 뭐 또 생겼거나 하다 보니까 보람이 있거나 뭐 조금 약간 저는 독일어를 좀 늘리자는 취지도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독일어 잘하고 또 다니엘도 원어 네, 말을 잘해야지 연애도 네. 하고 여기서 사니까 그렇죠. 내 그렇죠. 짝도 암트 가서도 쫄지 않고 그렇지 네.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이제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들으니까 좀 귀가 조금 열리더라고. 원래 그 다니엘 친구가 말을 좀 빨라서 제가 정말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네, 저한테도 배우면서 편집하면서 네, 좀 많은 공부도 되면서 좋은 것 같아요. 리액션 좋네요. 당연하지 나 이때까지 아휴 참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어째 게스트 불러놓은 것도 있다. 좋네요. 자매님들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도 이 한 PD처럼 똑같이 네. 뭔가 정보를 좀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네. 저는 이전에는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비자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험을 가입했을 때 뭐 매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혜택. 그런 거 이렇게 세서 올려 그런 걸 좀 좋아해서 되게 좀 꾸준히 했었어요. 한때는 뭐 하루에 1,000명 넘게 올 때도 있고. 파워 블로그 했었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네. 유튜브로 이제 전환을 해서 약간 그렇게 도움을 좀 더 전달을 쉽게 하는 약간 그런 네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이 그냥 평범한 여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 와서도 이렇게 천천히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 살 수 있는 것도 보여드려서 그럼 또 용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힘들어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럼 조금 이렇게 할 수 파이팅 합시다 네, 그런 취지를 비슷한 정보를 왜 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를 안 주고 내가 얻은 정보인데 왜 남한테 이거를 알려줘야 되고 약간 그런 심부를 가질 수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우리처럼 그걸 먹었을 때 내가 고생해서 만약에 암투 가서 어떻게 이런 절차를 받고 아 이렇게 하면 알게 되고 이런 거 알게 됐을 때 그냥 아 그래 다음번에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아 내가 아는 정보니까 남한테 알려줘 난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약간 팔던가 그 나이를 쉽게 했으니까는 뭐 누구 뭐 암투 쉽게 가고 싶은 사람 나한테 연락해 내가 뭐 심려를 해줄게 그럴 이게 뭐 유학원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근데 꼭 유학원을 통하는 건 좋지만 또 그게 사정상 안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되게 그런 약간 정보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를 남한테 그 간절한 사람에게 또 주면은 또 그 사람이 아, 또 좋네요. 안 또, 팔고 예, 쉽게 포기하지 맞아, 맞아. 않고 또 원하는 거 그것도 전염병 같은 거죠. 그죠. 네. 네. 유학원 통해서 이제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 그쵸. 이제 당연히 나도 이제 그렇게 팔아야지 생각하면서 이제 나쁜 거 때문에 그것도 전염병이야. 그러니까 좋은 전염병이죠. 이건. 좋은 전염병.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전 주변에 이제 계속 뭐 과외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유학원에서 잘못된 정보를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음악하는 친구도 되게 많은데 유학원에서 이 친구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너무 이렇게 그걸 하면서 돈을 막 되게 많이 벌고 또 주관평가인데 그 입시가 그러니까 특히 지금 뭐 동생분은 얘기 안 하셨는데 네 저는 갑자기 네. 약간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서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 반장 스타일? 나만 바라봐 반장보다는 하계 스타일? 하계 그래서 막 앞에 나가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런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딱히 언니가 처음에 유튜브 하지 않을래 했을 때 약간 솔직히 저는 좀 혹했어요 약간 조금 그러니까 하면은 좀 얼굴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찍었고 그리고 그런 거 카메라 앞에 서고 막 그런 거 좋아하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딱히 뭐 정보성 이런 거 말고 그냥 브이로그 같이 좀 저의 생활이나 뭐 내가 찍는 거 이제 귀찮고 남이 나를 찍어주는 거 편안하게 이제 앞에서 지금 스타 되고 받고 싶다 나를 여러 사람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다 나의 끼를 방출하고 싶다 아 근데 진짜 끼가 많아요 영상 편집하다 보면 진짜 혼자 보기 아까워 앞으로 계속 나오고 그 혼자 보기 아까운 거 이런 게 이제 공유가 메이킹 필름으로 이렇게 메이킹 필름에 한 피디님도 잠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거 막 정말 막 유명해지고 이러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한인사회가 그렇게 넓진 않고 다 알잖아요 다리 건너면 근데 이제 막 너무 유명해지고 하면은 막 이제 어디 다니실 때도 좀 신경 쓰이실 수도 있고 막 너무 머나먼 얘기 같아 멀지 않으세요? 컨텐츠 하나 막 요즘은 뭐 하나 제대로 터지면 연예인보다 유명하더라고 시간에 막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뭐가 탁 터질지 모르는 건데 이제 제작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 사람들 지나면 막 소금소금 되고 막 청춘뉴스? 청춘뉴스 아니야? 청춘뉴스 나는 그런 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걸 즐길 수도 있겠지만 뭐 반 연예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마트를 가도 또 한편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거 근데 뭐 그런 것도 관심이시고 좋아해 주신다는 거니까 그쵸. 저희 거 본다는 거니까 고마운 거죠 감사하고 정말 많아졌다. 막 구독자가 이제 막 한 번 딱 올리면 막 하루에 몇 명씩 찍히는 거예요. 와, 행복하다. 그런 날이 올까? 그러게. 올 수도 있죠. 꾸준히 하면. 이제 저희 목표는 뭐 그냥 꾸준히. 왜 제일 힘들어요? 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딱 어떤 지금 그려본 그림이 있어요? 아직은 빅피처가 없는 거. 빅피처가 없어요? 일단 매주 하나 하나 올리는 거. 그게 제일 유연한 방법 같기도 하고. 있어? 아, 근데 동생이 있을 것 같은데. 너의 야망을 얘기해. 야망. 유튜브 스타. 아, 유튜브 스타. 아, 딱히 그런. 협찬. 아, 그거. 광고. 네. 어, 협찬. 아니, 뭐. 어떤 협찬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거창해도 돼요. 어, 뭐, 꿈이니까. 가봅시다. 비행기. 아이폰. 어, 비행기. 아, 비행기. 아, 와서, 네. 우리 와서 좀 이렇게. 어, 약간. 그 제가 이런 저도 유튜브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저는 약간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사람들 거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막 영 그 사람들만 봐도 네. 영국 그 사람들 아, 말해도 돼요 저희 뭐 아, 공영 방송도 아니고 영국 매너 영국 남자도 그렇고 네. 또 호주에 사는 어떤 여잔데 뭐 한국에 관심 있어 그 사람들도 그렇고 나중에 좀 많이 잘 되면은. 지원을 해서 뭐 PD도 또 같이 막 카메라맨도 막 같이 막 따라오고 그래서 막 한국도 비행기표 이렇게 해서 네. 네. 아, 네 그렇게 해도 네 제, 아, 근데 막 그렇게 그까지는 그렇게 해도 맞아. PD님은요? 그쪽은 협찬의 빅픽처. 근데 저희가 초기에 이제 네. 좀 뭐 조명기구 좀 사고 막 그런 네. 영상에 장비. 필요한 그런 거 사면서 지출이 좀 커서 그거를 그것만 좀 이렇게 회수가 되면 회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전략도 필요하겠네요. 뭐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물론 정보도 네 정보도 드리고 드리고 뭐. 재밌는 거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병맛 병맛 병맛 어떻게 내가 저기 알렉산더 플러트 한복판에서 쓰러질까 같이 넘어질까? 이건 재미가 없었다. 인제? 인제? 인정. 어, 좀 뭔가 좀, 뭔가 또, 뭐, 질문 없어요, 구미 씨? 아, 갑자기 협찬 얘기하고 그쪽으로 멀리 돌아가고 있어서. 아, 그래? 조금 있다가. 계산하고 있어. 아, 아, 뭐, 그러면 구미 희망... 씨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협찬은 뭔가요? 협찬이요? 예. 많죠. 저한테 물어보면 많죠. 저는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편집. 네. 네. 좋은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협찬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라는 아, 그쵸. 잘한다고 되는 것도 미래. 아니고 먼 미래 협찬은 이제 가까운 미래, 먼 미래 뭐 조금 조금씩 뭐 근데 뭐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고 정보라던가 뭐 사람 사는 것들에 대한 공유가 된다는 게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근처에 이렇게 비슷한 걸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내고 있다라는 정도만 돼도 되게 좀 덜 외로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먼저 연락드리고 이제 콘텐츠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희 이제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 앞으로 뭐 진행되시는 거 중에 뭐 저희랑 어울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같이 소개가 됐으면 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즐기니냐? 네, 또 혹시 네, 즐기니냐? 한피디 씨와의 즐기니냐? 아. 끝까지 가십시다. 어. 에디터 타이틀이 싫으셨다. 비디오가 되고 싶었다. 감히. 어, 감히. 너가 감히? 윤두섬이의 정점. 아, 진짜. 같이. 네, 아주 포부는 컸죠 그때.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 그냥 뭐, 아,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런 콘텐츠 더 네, 단기간에 약간 콘텐츠 네. 저장해 놓으신 거. 그냥 뭐 아, 지금 앞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고 그냥 뭐 이런 거 해볼 생각이다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앞으로 방향성. 지금 킵해 놓은 게 유진이 학교. 아, 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생활 일부 이야기. 얘기했던 약간 어떻게 술을 뚫고 어떻게 놀고 그 고딩들의 핫플레이스 뭐 호수공원 호수 어디 뚫리는 클럽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또 이상한 행사 같은 거 같은가다 하더라고요. 이상한 행사. 이상한 막 매일 뭐 컨셉을 잡아서 옷을 그렇게 컨셉 맞춰서 입고 간다는. 오, 저 한복 입고 간 적도 있어요. 이걸. 봤어요. 저 길거리 지나다니다 할로윈도 아닌데 애들이 막 이상한 네. 높은 모자 쓰고 막 수염 달고 나. 쟤들은 뭐 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거 찍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술 먹는 것도. 아 맞아, 술 리뷰하는 거. 양주 리뷰. 양주? 어, 맥주 리뷰다. 그거는 콘텐츠 콘텐츠 제작비가 한 PD 씨 괜찮습니다. 우리 최유민님. 아, 양주 뭐 몇 종 정도 되는 거예요? 몇 종이었지? 꽤 됐었어요. 막 8개. 근데 뭐 여기 독일에는 아, 뭐 조금 저렴한... 미니어처? 약간 그 미니어처들로 이렇게 맞아요. 시음을 해보는 거죠? 아, 다 취하겠다. 근데 그날 네. 에피소드가 아주 재밌는 뭔데요? 네, 먹다가 취해서 아. 초반 표정과 마지막에 그 그런 게 다르고. 아, 이미 찍으신 거? 네, 네. 이미 찍었어.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좀 긴 시간을 투자해야 돼서 지금 묵혀놓고 있는데 찍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얼굴 색이 변해가는 것을 처음에는 막 또똥똥 얘기 나중에는 그때 한 편도 같이 드신 거예요? 아니 저는 안 먹고 같이 먹었죠. 촬영이 끝나고 네. 촬영하면서 같이 먹으면 더 재밌었을 거예요. 하면서도 중간중간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끝나고 다 먹었는데 그때 막 다들 막 돌아서 흥이 돌아서 막 게임하고 놀고 그때 낮부터 거의 새벽까지 아니야 맞아. 오전 11시 반인가? 막 12시부터 마시기 시작하지 않았어? 와. 그러다가 그 몸에 좋은 낮술. 다 그래서 하면 수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지. 근데 그 수치를 저녁에. 저녁에. 한바탕 마시고, 한 5시부터 8시까지 꿀잠 자고, 그러니까. 괜찮더라고. 그렇죠. 그때 그, 저번에 잠깐 미팅했을 때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정보라고 했을 때, 이제 뭐, 관련 회화 다이얼로그 정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얘기 나온 것 중에 뭐 암트 갈 일이라던가 병원 갈 일, 뭐 은행 가서 콘토 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다이얼로그가 있으면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다. 예, 그 얘기. 이제 시작을 그거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이제 시작을 그 배 아플 때 표현 이런 시작으로 아,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꽁트 식으로 이렇게 끼가 많으시니까 근데 그것도 갑자기 너 이거 해 이렇게 연기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잘 못하고 좀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약간 한국어로는 되게 잘할 수 있는데 독일어로 또 하려고 하니까 아. 이제 또 코이치로 하면 되잖아. 요즘 히압의 홍아 약간 이런 식으로 예술시가 미는 또 있어요. 네, 저 그런 거 좀 즐겨 하는데. 아. 근데 의외로 한국어랑 독일어랑 많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잘, 그래서 잘 섞여갖고. 나 내일 암트에 안매동 하러 갈 거야. 전혀 한국어인데요. 전혀 한국어인데요. 전혀 한국어인데. 약간 뭐 여기 김예술 씨가 자주 하는 그 표현들. 존에 존엔 졸렌. 졸을 때 이렇게 프로스타잖아요. 근데 저는 자오 항상. 왜요? 죄송해요. 아니, 츄스 차오 잘 가라고. 한때 밀던 유행어가 있어. 그거랑 그 코프 개빠. 아, 코프 개빠. 코프 개빠. 이건 좀 머리. 아, 코프 개빠. 아, 코프 개빠. 아, 약간 그런 게 잘 어울리는데. 괜찮은데요? 술 먹다가 보면 이제 그런 방언들이 터져요. 한동안 엄청 유행했어. 코프 개빠. 술 먹으면 설명을 해. 이 술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 코프 개빠. 아,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독일어가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설명을 해. 개빠. 독일인한테. 네. 근데 그 독일인이 이해를. 저 친구가 이해했어요. 라이언이라는 그 영국 친구가. 엄청 웃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저도 덩달아 웃게 되고. 그냥 나온 건데. 그래서 유행어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서. 유형을 했죠. 조만간 우리 독일어 재밌는 표현? 그런 거 만들 예정. 아 맞아. 이상한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얘네가 쓰는 단어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쓰는 그런 단어 얘기해도 되나? 지금 짠멜론 중이라서. 아 짠멜론 중. 네. 이제 뭐 예고 해주시는 거고. 예, 던졌으니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뭐 물론. 이 이걸 듣고서 이제 구독을 얼마나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어필을 네, 더 재밌는 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내야죠.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뭐 혹시 근데 뭐 경쟁 뭐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혹시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베를린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도 몇몇 본 것 같고 맨날 진짜 베를린에서 지금 거의 브이로그 하시는 분을 못 봤는데 요즘은 그럼요. 그래도 사실 뭐 그분들도 뭐 사실 얘기를 해보면 비슷한 취지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정보를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뭐 혹시나 아 뭐 얘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이분들 컨텐츠는 우리도 좀 자극되는데 본다 입맛으로 내가 찌개 찌개 삐개 그리고 이게 뭐 그 건강한 그 라이벌이라는 게 이제 꼭 적대 관계가 아니라 그쵸, 서로 이제 좀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네.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그렇게 많이 보는 타입은 또 아닌데다가 그냥 저희가 그냥 그때때마다 생각을 했을 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 이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도 있을 때마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누구 걸 봐서 우리 이거 해야지 라기보다는 니네가 뭐라도 상관없다 네, 네. 그냥 저희가 들려주고 싶은데 난 자신 있으니까 보던 거 말든가 그렇다 우리 최고신 아 근데 이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획 경쟁자 그냥 뭐 했는데. 도움을 받는 거지 경쟁은 아닌 거 어차피 우리 거잖아 너네가 해봐야 여기, 지금 여기는 우리 방송이다 남의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다 약간 덫에 안 걸리시네요 아니요 덫에 안 걸렸어 예, 저희는 이제 잡아가는 입장이어서 겸손까지 한 겸손합니다 완벽한 방패 그 정도 자신감 있어야지 자신 있게 해야지. 그래요. 또 다음 주제. 뭐 없어요 이제 없어요? 뭐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러면 동생분은 앞으로 더 자신을 알리고 싶다 그랬는데 뭐 유튜브 말고 뭐 다른 걸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가지쳐서 뭐 자기만의 뭐 그걸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건 해보고 싶다. 전혀. 아, 저 한 가지 떠오른 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요즘에 그런 채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페이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말은 이제 그거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편인데, 그러면 이제, 근데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제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아, 저도 되게 그런 거 관심 있고 하고 싶고 한데, 뭐 못하셨다, 뭐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뭐랄까 그냥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되게 그분들한테는 또 동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응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냥 이건데 근데 이제 뭐 근데 여기서 아까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한PD 씨가 술 먹고서 그렇게 유튜브를 네, 하고 싶으시다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사실 이렇게 또 팀이 구성될 수 있어. 근데 팀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스타 되고 싶은 분, 정보 알리고 싶은 분, 편집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뭐 삼박자가 따뜻하고 맞았는데. 드림 팀이죠, 드림 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하기가 좀 힘들죠, 이런 거. 그렇죠. 같이 이제 서로 막 자아도취해서 막 서로 자기들끼리 좋아하다 보면 막 엉뚱한 거 만들다 보면 그게 또 되게 재밌어지는 거. 우리가 또 재밌어야지 또 잘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럼 이제 편집하고 하면은 막 문자가 오죠 힘들지 뭐 이러면서 다 됐어 다독여주고 다 했니 아니 뭐 그러진 않아요 스타트업 아닌가요 이것도 어떻게 스타트업인가요 뭐 창업이죠 그렇겠죠 네. 이상하게 퍼지면 네.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뻤을 때 모습을 영원히 아, 영상으로 좋은... 남길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포장하셨구나 아, 저 그것도 궁금해요 유튜브로 수익 창출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그 왜냐면 제가 저도 유튜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이분도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약간 저도 깔고 하시는 끼를 좀 방출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는 제가 제 얼굴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좀 적은 케이스인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분들 그런 팁을 조금 알려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분들도 지금 저희도 생각... 잘 모르는데 저희가 아는 건 저희 하고 있는 건 애드센스 그거예요. 그거는 일단 유튜브 구글 거니까 구글 애드센스 애드센스 신청하면 그럼 이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허가가 나면 그럼 이제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광고를 이제 달게 되는 거죠, 자기 동영상에. 근데 그게 그 입찰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팔로워가 많고 조회수가 높으면 이제 광고주들이 더 자기 광고를 넣고 싶어 하는 거고. 저희처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광고가 안 나오죠.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꾸준히 해서 커지면은 그때서 이제 광고가 나오고 심지어 보다 중간에 잘리고 막 광고 나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그분들이 이제 팔로워도 많고 이제 광고주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달리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꽂아주는 거. 네. 노란색 그 점점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네, 그런 것도. 근데 그거 외에 어떤 광고라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만. 아무래도 협찬이 제일 큰 방법. 협찬이죠. 스폰서. 스폰서. 거기는. 근데 저희가 무슨 특별한 컨텐츠가 막 전문화된 컨텐츠가 있으면 그쪽에서 이제 스폰을 해주고 싶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가끔가다 독일어 약간 이런 식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꾸준히 진짜 꾸준히 하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이렇게 나오는 독일 관련 컨텐츠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래, 근데 이제 끝까지 예. 비자가 다한 비자님이 예, 계시는 응원을 하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죠. 한번 출연하시죠. 저요? 출연 여기서도 제가 저는 하고 싶어요. 아, 예,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한번 아, 요리 대결 해가지고 요리 요리 대결? 요리 잘하세요. 누가 또 요리를 좀 하신 요리사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셰프죠. 예.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대결이 뭐, 불가능해요. 상관없어요. 그냥 뭐 대결한다 치고 그냥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거. 블라인드 테스트. 아 블라인드 테스트. 그거 좋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먹여주기. 이거 이겨도 약간 그렇고 지면은 그냥 내 손인데? 그러네. 아무튼 뭐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같이 네.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저는 고양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 이름이 뭐였죠? 뮤뮤? 라임이랑 뮤뮤요. 뮤뮤랑 라임이 보러 네. 라임 뮤뮤. 뮤뮤 또 보러 가서 맛있는 네. 거 만들어 먹고 하면 재밌겠네요. 네. 그럼 뭐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 부탁드릴게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주 오셨으면 해요. 근데 네. 직직한데 언니 한번 촬영하러 올게요.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해하고 다시 만나서 반갑고 아마 처음에만 조금 이제 자리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좀 저희도 처음에 그거 할 때 도움을 좀 받아갖고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클 수 있었거든요.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에 자리 잡으실 때 공유 좀 열심히 해드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야죠. 든든하신 예. 아, 별 말씀. 네, 또 동생분 시탁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럼 끼를 보기 위해서 마무리 멘트를 동생분이 하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마무리 뭐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네, 이 방송에 하셔서 생각할 것 그럼 먼저 들어야겠네요, 한상희 씨. 네. 그럼 뭘 들어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식상하게 한번 해주세요. 영원 조금만 싫어가지고 멍석 깔아드렸어요, 식상하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영혼 조금만 더 쉬어. 영혼을 조금만 더. 꼭 해야 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 아, 네. 저희 아니면 그럼 그거 어때요? 그 선임. 선임? 선임을 떠올리면서. 선임에게 한 번만. 선임에게 한 마디. 고맙다야. 덕분에 베를린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아직도 거기 계시는지. 계실 거예요. 아 끔찍하다. 잘 먹고 잘 살고. 후임들이 불쌍한 나의 후임들. 가지 사세요. 아무튼 저희 청춘 뉴스 앞으로도 재밌는 콘텐츠 많이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구독도 꼭꼭 눌러주세요. 마무리 멘트는 이제 네. 동생분이 깔끔하게 부담 완전 다 정 보지 말까? 창밖에 네. 못 봐. 다리 좀 다리 없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 들어보거라. 네, 약간 촬영할 때도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조금 아, 약간 로딩 시간이 있어요. 스타가 되기 전에 스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좀. 저희 잠깐 나가 있을까요? 다 나가 있어 혼자 이제 마무리를 타고 이렇게 끄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잘할 거예요. 아, 뭐 한 30분만. 너무 큰 질문. 너무 큰 뭐 이렇게 이거 해봤자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그냥 브이로그 많이 올릴게요. 아, 너 그 목소리로 해. 브이로그에서 했던 목소리 있잖아. 아, 보고 있나? 뭐? 뭐 보고 있나? 아, 보고 있나? 대박. 아, 맛있어. 집에서 찾아봐야 돼. 집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독일에 사는. 아, 덥다. 아, 좋은 거 같아. 아, 재밌었어요. 근데 좋았어요. 다시. 독일에 사는 한국 사람들아. 듣고 있나? 우리 청춘 뉴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